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2일과 16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은 김정은 용도자께서 16일 0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고 김정일 용도자께 송구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15일 김정일 용도자의 탄생 75돌 경축 조항보고대회에 참석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 러시아 24 텔레비전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 소식들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방송, 중국 보도망, 중앙텔레비전 방송, 일본의 지지통신은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광명성절의 즈음에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도이출란드 반지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려명거리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